남조선 인터넷 신문 통일 뉴스에 의하면 미국, 일본, 영국 등 전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해외 동포학자 천여 명이 25일 박근혜 역도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편 도쿄와 간토 지방의 제1본 조선 청년 동맹, 제1본 조선 유학생 동맹 일꾼들로 구성된 제1동포 청년 항의단이 24일 일본 주재 남조선 대사관 앞에서 항의 박근혜 퇴진 투쟁을 전개했습니다.